천진 나만 청순 가련 새침 한척 이젠 지쳤나 귀찮아 매일 뭐해 어디야 밥은 잘자 baby 자기 여보 보고 싶어 다 부질없어 You got me like 이건 아무 감정 없는 love story 어떤 설렘도 어떤 의미도 내게 미안하지만 I'm not sorry 나내부터 나나나 Bitch 나는 solo Your girl, now I'm used to being the girl. You're sitting on your feelings and sitting on my throne. I ain't got no time for the troubles in your eyes. This time I'm only looking at me, myself, and I. I'm going solo. I'ma do it on my own now. Now that you're alone, got you looking for a clone now. Solo. That's how I'm getting down. Destined for the center crown. Sing it loud like. Oh. 이건 아무 감정 없는 love story. Oh. 어떤 설렘도 어떤 의미도. 내게 미안하지만 I'm not sorry 오늘부터 나나나 Bitch 나는 solo Bitch 나는 solo I'm going solo Hollowing 게 좋아 난 나다워야 하니까 자유로운 바람처럼 구름 위에 별들처럼 멀리 가고 싶어 밝게 빛나고 싶어 Now I'm going slow-mo